Hold on. Z, Z, Z, Z, I call. Z, Z, Z, Z, I take. 만지고 싶어 내 기운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You will come. Oh gosh, it's hot. 눈에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여자. 타이탄 위아래 입체감에 fuck up. 소방차를 불러 화재의 중심은 옆발에. 가만히 있어도 네 몸이 널 자꾸 과시해. 아까워 발정난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에이, 야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주어. 좀 발칙한 상상 얼마나 좋아. 만지고 싶어 내 기운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Eureka. Okay. 오늘 하루 신사답게 사귄 걸렀지 번지하고 싶어 푹신한 네 쿠션 위에 나치 벌게졌을 한 모금 없이 이건 극사실주의 과장한 해 표현이 저급할수 있어 감안해 존재가 풍기 물란죄 나도 양반은 못돼 양심의 가책 없는 몸에 발견하고 마른 아랫돌이 널 원 없이 만지고 싶어 내 기운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Eureka. Wow. See that? Woo woo. So sexy. Eureka. Awesome. 완벽한 비교. 매력이 넘쳐 흘러내리는 춤. 드디어 깨달았어. You are so beautiful. And I say Eureka. Sexy. Can you be my so sexy? 느낌 없는 패피들 그만 껄떡대 여쭤볼게 있지 How did you get that? 꽉 찬 애플 힙 난 잡 쓰고 싶어 all day 너 no, yeah 조수 썼은 차를 원해 나 all day 건장하고 돈 잘 버는 연계 Monday to Sunday 너랑 같이 있어 sexy 하룻밤 아니다 나도 Eureka